기도했을까 수없이 너를 찾는 추억들 뒤로 한 채 아냐 한 발씩 멀어질수록 네 사랑은 더 선명히 얼마나 가슴을 붙잡고 아파야 잊을까 더는 나를 걱정 마 그만이 손 놓아줘 너를 할 수 있는 길이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아 너를 위할 수 있는